세상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 더 선명한 빛 내게 스며 잔뜩 무리되지 깨어나는 심장 소린 higher 점점 higher Never enough for you're not stop 더 가까이 귀 기울여보면 Every day, every night 불에서 나오지 마 너와 같은 하늘 아래 춤을 출 테니 나를 믿어줘 믿어줘 믿어줘 별빛처럼 내게 오 나의 꿈을 밝혀 머리 위로 찬란히 반짝인 스타일라 내 꿈을 주고 싶어 We come as one 찬란한 순간 여기 모여 높은 곳에 별을 그리고 우리 두 발란에 아주 작은 못하게 다르게 커지고 커지는 마음이 어느 생각 온 세상을 꽉 채워버리고 하나가 돼 걸어다니지 않아도 넌 멋지 않아도 위에 돼 걷지 않아도 소리지 않아도 넌 느낄 수 있어 내 눈 감고도 너에게로 갈 수 있는 건 No more reason so you We come as one